50 languages. 22. 22. 22. محادثة قصيرة رقم 3. 일상대화 3. 일상대화 3. هل تدخن؟ 담배 피워요? 담배 피워요? كنت سابقا أدخن. 전에는요. 전에는요. لكن الآن تخليت عنه.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피워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안 피워요. أيزعجك إن دخنت؟ 제가 담배를 피우면 방해가 돼요? 제가 담배를 피우면 방해가 돼요? لا على الإطلاق.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هذا لا يزعجني. 그건 저에게 방해가 안 돼요. 그건 저에게 방해가 안 돼요. أتشرب شيئا؟ 뭘 마시겠어요? 뭘 마시겠어요? قدحا من الكونياك. 브랜디요? 브랜디요? لا أفضل كأسا من الجعة. 아니요. 맥주가 낫겠어요. 아니요. 맥주가 낫겠어요. أتسافر كثيرا؟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을 많이 해요? نعم وغالبا ما تكون رحلات عمل. 네. 대부분 출장 여행들이에요. 네, 대부분 출장 여행들이에요. ولكن الآن نمضي الإجازة هنا.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에요. ما هذا الحر؟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نعم بالفعل اليوم حار جدا. 네. 오늘은 정말 더워요. 네, 오늘은 정말 더워요. لنخرج الى الشرفة. 발코니로 나가요. 발코니로 나가요. غدا ستقام حفلة هنا. 내일은 여기서 파티가 있어요. 내일은 여기서 파티가 있어요. هل ستأتي أيضا؟ 당신도 와요? 당신도 와요? طبعا فنحن مدعوون. 네. 우리도 초대받았어요. 네, 우리도 초대받았어요.